사람의 특징은 서서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졌으면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정상이죠. 또 하루가 시작되면 뭐 부모들은 뭐 직장으로 나아가고 또 장사를 하러 가고 또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만 이제 때가 되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게 정상이죠. 여러분,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뭔가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가출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를 당했다든지. 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비행기나 이런 것들 통해서 정찰기를 이제 띄우는데 이제 그것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되고 이제 사고가 난 것이죠. 오늘 8장 4절과 5절의 말씀 보면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지금 보통은 엎드러지면 일어나는 게 정상이고 떠나갔으면 돌아오는 게 정상인데 이 백성은 지금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갔다.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돌아오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자기들을 속박하는 것처럼, 옭아매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수용소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넘어졌으면 일어날 생각을 하고 또 나갔으면 돌아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귀를 기울여서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봤더니 자기들 안에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고, 우리들은 지금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를 잘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전쟁터를 향해서 달려 나아가는 말과 같이 각자가 그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실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조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고 또 때로는 다른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진리와 참된 생명과 참된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을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 백성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의 지혜가 더 좋다. 우리는 이제까지 이 좋은 세상의 지혜를 놔두고 하나님께 속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거짓을 이야기하면서 전쟁터를 향하여 달려가는 말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요. 예, 맞죠. 그들이 몸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도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또 그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떠나갔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부들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학과 제비, 두루미 이런 것들은 철새들이죠. 그래서 계절이 바뀌면 뭐 날씨에 따라 멀리 떠나갔다가도 때가 되면 그들이 뭐 수천 킬로 혹은 수만 킬로를 지나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법칙 안에 또 그들 안에 그들의 본능 안에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반항도 했다가 조금 멀리도 갔다가 또 다른 길로 갔다가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 말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 또 세상의 지혜를 따라 나아가는 자리, 멸망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거짓을 쫓아 세상의 지혜를 쫓아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 사고가, 사건이 터져버린 것이 오늘 이 유다 백성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견주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는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돌아가지 않는 것은 지금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어떤 증거가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다른 무엇보다 귀한 것들인 줄 알아서 그 말씀을 자꾸 여러분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채워서 말씀의 자리 가운데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행복의 자리 가운데로 여러분 나아오며 머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오늘 유다 백성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8절부터 보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른 누구의 죄가 아니라 유다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죄였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8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여기 보시면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필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쇄술이 없었을 때 이 서기관의 가장 주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또 필사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해주고 또 가르치는 사명이 있는 자들이 이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리더인 서기관들이 거짓된 붓으로 여러분 그 말씀들을 필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원래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쓰다가 그 말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면 그들은 그것을 멈추고 다시 목욕을 재개하고 다시 깨끗한 선으로 그 말씀들을 하나라도 틀림이 없이 적도록 그렇게 주의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거짓된 붓을 가지고 말씀의 옷자를 만들고요. 또 말씀을 빼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전하고 그릇되게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이 내비게이션과 같다고 그랬는데 그 내비게이션 안에 여러분 거짓된 정보를 심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목적지를 설정하고 길 안내를 받아서 그 길로 나아가는데 그 길 자체가 거짓된 정보라면, 내가 원하던 목적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A라고 하는 데를 원해서 갔는데 가고 보니까 전혀 생뚱맞은 B라고 하는 장소로 여러분 안내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바르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될 서기관들이 거짓의 붓을 들었을 때, 그러면서 그들은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너희들이 두려워 떨다가 잡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게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조금 곡해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너희들이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면서 여러분 자기의 욕심에 따라 거짓을 이야기하고 거짓을 가르쳤을 때 결국에는 그들의 아내들이 타인에게 빼앗기게 되어지는 또 그들의 밭을 차지할 자들에게 내어주는 여러분 가정과 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던 가정과 기업이 여러분 다 무너지게 되었다. 그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거짓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11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기 전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를 보았으면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장들에게 찾아가서 이 상처를 봐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 별것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당장이라도 입원해서 수술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상처를 미연에 처음 이 상처들이 발생했을 때 제거해버렸으면 이들이 살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평강할 거라고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라고 그들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그냥 조그만 상처가 아니라 그들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그들의 병이 있음에도 그 병이 있는 줄을 깨닫지 못하게 몸을 천천히 천천히 죽여가고 있었던 그런 심각한 병이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한참 부모들이 매를 대야 되는 때들이 있고 훈계해야 되는 때들이 있죠. 그런데 그거 요즘은 더 그렇죠.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잘못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부모가 나중에 조금 되면 괜찮아지겠지 그러면서 내버려 두다가 그 자녀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니까 전혀 다른 길로 그래서 전혀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아이들이 버려지게 되어지는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온전치 못하게 잘못된 길로 완전히 어긋나게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처음 상처가 있을 때 너 이거 잘못이야 당장에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야 제대로 그 말씀들을 가르쳐 주었다면 그들 안에 이 말씀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다른 길로 갈 때 또 거짓된 것들을 행할 때 양심의 가책이 또 말씀의 가책이 그들 가운데 느끼게 되어졌을 것인데 그 상처를 보고서도 그 잘못을 보고서도 괜찮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게 진짜 괜찮은 줄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거짓을 행하면서도 얼굴이 붉어지지 않는 거예요. 당당하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서 여러분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때에는 가장 큰 잘못이 누가 있느냐? 바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말씀을 옳게 해석해서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선지자들이, 그 서기관들이 거짓된 말씀들을 가르쳤을 때 옳지 않은 그 말씀들을 가르쳤을 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 안에 유다 안에 여러분 벌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수치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벗어나서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가운데로 지금 여러분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천년에 가까운 시간을 지금 인내하고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싶어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들의 죄악이 이제는 차고 넘쳐서 무엇이 옳은 말씀인지도 알지 못해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옳은 길로 나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죄악이 아주 넘쳐나는 그 사회로 변질되어져 가면서 그들의 삶이 타락해져 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오늘 이 예루살렘 가운데 여러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자고 살아가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 그 길이 진리의 길일 수 없고 그 길이 옳은 길일 수 없고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패망하는 가정과 기업이 망하는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금은 평강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격리가 필요하고 수술이 필요한 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돌아와야 되는 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거짓 때문에 너희들의 욕심 때문에 지금 이 백성들이 성도들이 방향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도 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목회자들 또 많은 목자들이 계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들이 늘 깨어 있어서 자기의 탐욕과 욕심으로 그 말씀을 조금씩 조금씩 변질시켜서 그 말씀을 전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길이 망하는 길로 안내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바르게 말씀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바로 깨닫게 하셔서 그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럼 목회자들이 또 목자들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죄악된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목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저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어루만져주는 목자 또 그런 목사들이 아니라 뭐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줘야 여러분 돌이킬 기회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마음을 또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고 있는지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이 진리인 것들을 깨달아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여러분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지 여러분 조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장직하게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